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5월 27일 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최근 러시아의 다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세네갈신문 로포블레르, 중국의 환구망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서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